6월 13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 명단에 기록된 이름과 헌신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데멜라와 데라스라와 그룹과 아똥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종족이 이스라엘의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들라야의 자손, 도비야의 자손, 느고다의 자손이 642명,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 자손, 하코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고 결국 부정하게 여겨져 제사장 계열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 회중의 수가 42,360명이었고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245명이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들였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보물창고에 들였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엄격한 신분 확인.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느헤미야는 성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히 구분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속한 종족과 가문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배제되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는 제사장 중 바르실레 자손이 직분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 다윗과 일행을 도왔던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제사장이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후 재산과 기업을 얻고자 자신의 제사장 족보를 포기하고 처가 쪽의 족보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맡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발적인 헌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을 통해 세워져 갑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의 수와 재산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족장과 총독과 백성은 성벽 재건의 역사를 위해 기꺼이 예물을 바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이 바친 예물은 조목조목 일일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그 기록에 따라서 성도의 영원한 보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벽 재건의 역사는 백성의 온전한 헌신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묵상. 제사장 중 몇몇 자손은 족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지 못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에 눈길이 멈춘다. 이친 제사장이 된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사장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포로시대의 현실에 굴복해서 정체성을 잃은 것일까?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있는지, 나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준비되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나의 적용. 딸의 혼수를 준비하며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알뜰하게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하는 딸이 대견하다. 하지만 혼수 준비를 하면서 딸에게 이웃에 대한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영 마음에 걸린다. 딸이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그 울타리 넘어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는 일은 많이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제사장의 참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아닐까?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며 잊힌 제사장이 되고 말 것이다.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딸에게 미안해서 마음이 아프다. 엄마로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 딸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자.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겠다. 나의 기도. 주님,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이름도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 하루하루가 찬양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